기타를 울리며 휘파람 불며 가네. 내 정든 고향 가는 길 흥겨운 노랫가라 다시 또 생각나네. 내 정든 고향 가는 길 길가엔 강아지뿔 둘이엔 송아지들 모두가 정다웠구나. 하늘빛 꽃마을 주렁주렁 달려있는 내 정든 고향 가는 길 어깨엔 산비둘기 손에는 쌀이 나무 모두가 정다웠구나. 맨발로 걸어보면 흥흥흥 애겨운 내 정든 고향 가는 길 기타를 울리며 휘파람 불며 가네. 내 정든 고향 가는 길 흥겨운 노랫가라 다시 또 생각나네. 내 정든 고향 가는 길 어깨엔 산비둘기 손에는 쌀이 나무 모두가 정다웠구나. 맨발로 걸어보면 흥흥흥 애겨운 내 정든 고향 가는 길 맨발로 걸어보면 흥흥흥 애겨운 내 정든 고향 가는 길 내 정든 고향 가는 길